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창건 69돌세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8일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용식 동지에게 무관단 단장인 알렉세이 바로투소브 러시아 연방 대사관 무관이 전달했습니다.